야호, 우후, 지금 성적단이라. 네. 복습을 잠깐 해볼까?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또. 그래, 목사님이 또 무리 지난주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지난번? 버가모 교회잖아. 뭐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버가모, 역시. 생각나는 건 없어. 난 그 훌륭한 학생. 난 니골라당. 어, 맞아. 니골라당. 넌 그거야? 니골라. 난 발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무슨 얘기들 했어요? 네. 지난 지난 이야기. 시간에 지난 이야기. 네. 지나간 이야기. 우리 오늘 네 번째 교회 네. 공부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 네.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대답들이 아, 예, 예. 어물쩡하신데. 네. 네, 네. 자, 우리 우선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일곱 교회를 살피고 있는 중간이죠? 네. 일곱 개 혹시 이름,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에베소. 네. 네. 에베소. 서머나. 서머나. 버가모.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두아디라. 두아디라. 사대. 사대. 사대. 사대. 빌라데비아. 옳지. 라오디게아. 예. 네. 에서버, 두사빌라. 아. 금방 외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에서버 교회는 다 끝났고, 자, 버가모 교회 지난 시간에 했는데, 혹시 버가모 교회의 어떤 특징 기억나는 분? 칼. 옳지. 검 있었죠. 검. 네. 이 검을 거기서는 정의의 칼이라 그래서,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은 관광용품으로 칼들을 많이 판다 그랬죠. 네. 그 지역의 특산물인데, 이 검에 대한 그들의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 이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적 배경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를 뭘로 묘사했어요? 좌우에 날성 검 이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도시 환경 때문에 어떤 일들이 그 도시에서 벌어졌습니까? 아주 그 신전이 발달됐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소문학 교회가 최초였다면 그 신전이 그 발달되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활성화된 왕성화, 왕성해진 언덕에 신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종교 문화를 꽃피웠던 네. 우리 김상훈 학생이 오늘 아주 출발이 좋아요. 그만하지 네. 말아야지. 여기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냈던 네. 네. 그런 교회이면서 책망이 하나 있었어요. 책망이. 어떤 네. 책망이 있었나요? 발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렇죠. 이 물질의 유혹 네.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것에 넘어진. 그러니까 태산은 넘었는데 잔잔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그런 케이스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명분에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잘 싸우는데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기억들 나죠? 네. 자, 오늘은 본문이 자 계시록 2장을 이제 한번 열어보십시다. 계시록 2장.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7강 새벽별을 줄이라.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두아디라 교회 할 차례인데 18절서부터 우리 저기 방경림 학생부터 한번 좀 옆으로 한 줄씩 읽어보십시다. 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우선 거기까지만 일단락하고 우리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 공부를 하면서 버가모 교회는 큰 핍박과 환란을 극복해낸 반면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이렇게 밥새끼 문제에 넘어진 케이스를 봤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일곱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그 교회가 소재했던 도시, 도시적 특징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에 표현되는 그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사실은 어디 배경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도시가 담고 있는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을 담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도시적 배경을 또는 맥락을 모른 채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국어 단어 풀이하는 식으로 성경의 원래 의도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가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청년들을 또 가르치거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결과로 결론을 이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불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둘째 녀석한테 그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제 밥 먹다가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이제 학교 갔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경로당 앞에서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할머니가 경로당 가슈? 그러니까 이쪽 할머니가 아니 경로당 가요. 그러니까 또 이쪽 할머니가 아, 난 또 경로당 간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서로 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전혀 서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할머님들이 청력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기 먹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사학당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없겠죠? 네. 네.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도시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아디라라는 말은 전체 뜻이 제사가 약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 통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예배가 또는 제사가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뭘 해서 벌어먹고 살았는가 하면 기능공, 숙련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아디라는 기능공 또는 숙련공. 그래서 이 도시는 사실 산업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도시마다 그 도시가 가는 색깔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포항.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철. 네, 제철의 도시죠. 우리나라 그 포항 제철은 아주 세계적인 산업이기도 한데 또 울산. 자동차. 자동차도 되고 조선소가 있죠. 네, 조선. 예, 거제도 같은 경우는. 거제도 가보니까 거기 완전히 딴 나라더군요. 예. 예, 거기 뭐 도시 사람들 소득도 높고 또 조선소가 있으니까 도시 사람들이 거의가 거기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왜 기능공하고 숙련공이 많았는가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산업이 발달했어요. 첫째, 구리세공. 그 다음에 염색. 왜냐하면 여기에는 직모라 그러나요? 직무? 그 천을 짜는 직업 있죠? 그런 직물공. 직물공이죠, 직물공. 그러면 결국은 그 패션이 좀 있는 뭐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예. 직무를 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 천을 갖다가 짜서 뭘 하겠어요? 그다음에 염색을 하겠죠. 네. 이 염색이 굉장히 그 독합니다, 약이. 네. 예, 저도 이 염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머리에. 아니, 머리에 염색은 말고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퇴하고 저 시장에 단추 파는 가게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단추를 염색을 합니다. 그걸 직접. 그래서 그 염색을 한번 하기도 했고 또 머리 염색도 이제 한번 하기도 했고. 근데 염색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 이 염색이라는 게 칼라를 배합하는 게 이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발달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발달이 구리세공. 여기에서 화폐. 그 당시 화폐는 전부 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지폐가 아니라 전부 뭡니까? 동전이죠. 그래서 그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런 숭용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숭용공들이 전부 어디에 소속이 돼야 이 밥벌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공부했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길드. 그렇죠. 상인조합이라고 그랬죠. 네, 네, 네. 그래서 상인조합, 길드라고 합니다. 이 상인조합에 전부 이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져야 상거래를 할 수 있고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멤버십을 가졌다는 건 곧 무엇과 같은 말이었어요? 왕한테. 그렇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상인 조합과 이 숭배는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그 역학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칼라 속의 이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 내가 밥을 한 끼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핍박과 가난과 불이익이 자연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은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아디라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아주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8절을 우리 저 방경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표현 현장이 오늘 여기입니다. 다른 데에는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이거나 또는 신랑이거나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여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유추를 좀 해보세요. 그것도 저기 도시적 배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의 배경과 종교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런 배경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미처 이제 살펴볼 겨를이 없었으니까 네.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제일 그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 들어봤죠? 네. 네. 제우스예요. 근데 제우스에게는 아 제우신. 제우신. 나는 왜 웃나 했네. 네, 선생님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재밌죠? 네.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웃은 김상훈 학생. 네. 제우스 신의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바카스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제가 두 명 아니에요? 두 명?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로켓하고 이름이 비슷할 거예요. 어, 여기는 알고 있네 벌써. 포세이돈? 무슨 13호라고요? 네? 이 로켓의 13호가 있습니다. 아, 13호. 네. 알아요? 아폴로. 아폴로. 죄송합니다. 제우스의 네.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과 인식 속에는 이 두아디라 신은 누가 물질과 풍요를 갖다 주는 신으로 숭배를 했는가 하니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이해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전에는 가장 추앙된 신이 이 아폴로 신이에요. 김상훈 학생 안 잊어버리겠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아, 제우스라는 절대 신 밑에 아들의 신이 아폴로인데 이 아폴로 신은 두아디라 이 도시에서 가장 숭상되는 신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 신은 두아디라 시민들 인식 속에 이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번영을 갖다주는 신으로 이해를 갖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아니다. 이 도시에 아니 천지 만물의 주재자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사소한 표현 같지만 이런 사소한 표현 속에 이 대립구도를 어디다 놓고 기록한 내용인지 이제 네. 이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죠. 저는 배경이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 또 그 지정학적인 위치 그때 그 위치가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었나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나 이걸 알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독자들의 과제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불꽃 같다라는 그 표현 자체도 아까 구리 산업이 발달해서 이렇게 열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런 표현도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주석은 아닌가요? 아니. 구리하고 관계 없나요? 빛난 주석 같은 그건 이 도시하고는 직접적인 아. 관련이 있어서 표현한 것은 아니고 네. 항상 그 주석이라는 말은 변치 않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런 그 풍자적인 묘사로 설명할 때가 있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시되. 그러니까 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도시의 종교적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구나. 네네.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자, 칭찬이 뭐였을까? 성경을 좀 들여다 보십시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자, 우리 상훈 학생이, 지금 읽은 내용을 단어만 한번 제가 여기 칠판에다 적어 볼 테니까, 네. 좀 다시 한번 천천히, 네 뭐예요? 사업. 사업이라고 돼 있죠? 네. 사업과 또, 그 다음에? 사랑. 사랑. 사랑. 믿음. 또. 믿음. 믿음. 섬김. 옳지. 인내. 인내. 인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 오니. 안다. 예. 근데 이제 문장을 잘 보시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다섯 가지 덕목으로 이해를 하는데 헬라 문법을 보면 이걸 이렇게 풀어 드릴게요. 내 사업을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 사업을 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한 사업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이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사실 동의어로 더 적확히 표현을 하자면 사역? 이 사업이라는 말은 내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위. 원문이 이게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개역개정이 번역이 될 때 이런 표현은 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내 행위를 아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것을 안다. 이러면 좀 우리 독자들이 좀 편하게 이해가 될 텐데 이걸 이제 사업하니까 보통 우리가 읽기에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하는. 뭐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문법적인 정리는 됐어요. 아, 이 사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행위의 내용이 사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것이었구나. 자, 그런데 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네. 공부했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네. 특징이 뭐였어요? 인내. 뭐, 수고와 행위와 인내. 수고, 인내를 알고 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크게 나눠서 이거였죠. 자, 지금 벌써 잊어버리셨는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첫째가 진리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랑을 버렸죠. 네. 그렇죠. 네. 에베소 교회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 것을 골라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뭘 버렸다? 첫사랑을.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리, 정의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면서 동시에 책망이었어요. 기억나죠? 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의 현상. 예를 들면 내 사업은 좋다. 그 사업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자, 이거는 전부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떤 그 업적과 일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관계. 어떤 우리의 관계와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까? 관계 성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다 이제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 교회 또 한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고민이 뭐냐면 요즘 한국 교회 분위기가 교회가 마치 그 무슨 사업장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자꾸 돌아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무슨 미션 캠프 같아요. 사명 단체. 물론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손이 발이 되어서 성취해야 될 영역이 있고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뭐냐면 일이 목적이 아니고 성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원과 뭐예요? 그들을 양육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곧 구제하는 기관이다. 이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진짜 중요한 이러한 가치들은 놓쳐버린 채 그냥 무슨 사업장처럼 외세 확장에 또 내지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일에 몰두한다면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칭찬한 영역이 무언가를 한번 우리가 새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성도들은 일 때문에 사람을 깨요. 그러니까 관계가 좀 흐트러지더라도 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 지상주의에 빠진 개념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겠지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일은 나중에 해도 되고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이 아니라 관계.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영역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 하다가 또 이거를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였죠.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우리 백원경 학생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은 이러한 내면적인 가치가 더욱더 어떻게 해져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내면적 가치가 더 풍성해진 교회로서 이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 칭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자, 여기를 보세요. 교회 가셔서 뭐 이 성수학당에 등록해서 이제 학교를 다닐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충성스러운 일꾼일 거예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숨겨진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고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막 교회마다 왜들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막 밀려오는데 정작 그 속에는 곤고하고 외로운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대중화돼 갈수록 그런 현상이 점점 도드라져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청중이 되어가서는 안 돼요. 관객이 되어가서는 안 돼요. 대형화 될수록 교회가 교인들이 점점 청중이 되어가고 관객이 되어가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저 예배 관중이고 전임 사역자들이 전부 그들의 역할을 뺏어서 대신하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은 교회 안에서 뭐 저는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 쓰기가 좀 뭐하지만은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평신도가 따로 있고 특별한 성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냐?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건 어쩌면 교회로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 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성서학당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자기 위치에서 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책망은 뭔가? 책망. 자, 책망에 대해서는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이게 지금 방금 우리 오태근 학생이 읽은 내용이 이제 또 책망의 내용입니다. 이제 칭찬은 무엇이 칭찬인지 제가 끝난 다음에 끝날 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책망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여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세벨. 이세벨. 네, 이세벨. 이세벨은 그때의 이세벨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세벨은 어디에 등장하는 내용, 인물입니까? 구약에. 구약에. 그 등장하는 인물로서 왕의 부인이었죠. 왕의 부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실상 그 여자와 이스라엘 왕이 결혼을 함으로써 뭡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죠. 그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을 인용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자. 여자. 여자. 자, 여기도 이제 여자분들이 계신데, 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자요. 되게 존칭어요. 존칭어. 존칭어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존칭어인지 혹시 아세요? 아주 급존칭. 급존칭. 예, 예, 정확히 모를 때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극정치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상강오륜에 어긋나는 싸가지 없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표현도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표현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신 표현이 아니고 메시아적 입장에서 하신 표현입니다. 해서 어머님이지만 어머님을 하대한 표현이 아니라 극존칭한 표현인데, 이제 군아이 이런 표현이에요. 군아이. 이것은 황후 같은 높으신 부인들에게 붙이는 극존칭입니다. 우리 방경림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또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군애라는 표현이에요. 군애? 군애. 달라요. 여기는 군아이고 여기는 군애. 군애라는 표현이에요. 이 군애는 뭐냐면 그냥 누구의 와이프. 아낙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누구의 부인. 이런 뜻입니다. 상혼댁 이거네요. 아낙네. 옳지.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과연 이 군에 누구의 와이프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 이건 정확치는 않은데 이제 그 문헌에 보면 두 가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어요. 이거 정확치는 않으나 확실한 거예요. 말이 잘 안 되죠? 예. 제가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는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확실한 게 하나 뭐냐면 첫째, 설이 이건 두아디라 교회의 담임 목사,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회자의 부인이다. 자, 두 번째는 첫째는 두아디라 교회의 부인이면서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교회 장로, 지도자, 목회자의 부인이 아니라 장로급 때는 그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 확실치 않죠?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부인. 그냥 부인이라 그러면 말뜻을 지금 못 알아들으려고. 지도 사람들의 부인. 지도자의 부인. 조금만 더 들어가 봐요. 높은 사람들의 부인, 지도자의 부인. 영향력이 조금만. 있는 부인. 옳지! 오늘 여기 시작부터 아주 사훈 학생이 좋아요. 아주. 자, 여기 보세요. 너무 좋아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아낙네다. 그 말이에요. 자. 확실하군요. 예. 보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그러죠. 예. 네. 가정을 해서 사모님 입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럼요. 있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권세가 주어지는 오늘 잘 세속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이 사모들이나 담임 목사님의 가족들이 교회에서 처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가만둬도 자꾸 흔드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의 부인이었던 장로 정도 되는 지도자의 부인이었던 공통점은 확실치라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영향력 있는 여자였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네, 군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책망받을 짓을 했는가 하면 20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하리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자, 여기서 이 여자가 자칭 뭐예요? 선지자라고. 선지자. 많이 드러났네요. 네. 본인이 선지자라고 그렇죠. 할 정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자칭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건 제가 하나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암흑의 성도를 불러가지고 영향력 있는 여자가 지금 불렀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뭐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겁나죠. 겁나죠. 분명히 봤대는데. 주관적으로 봤대는데. 예?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잘못된 신비주의와 초월주의로 몰아갑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여자의 아주 책망받아야 될 짓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초월주의와 잘못된 신비주의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영향력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열매를 좀 보십시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처음 부분에 배운 거 있죠? 이 도시는 지금 삼위일체 구조가 있다고요. 뭐예요? 길드. 신의 숭배와 그 다음에 길드, 상인조합과 그 다음에 여기는 서민들. 그렇죠? 이 서민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삼각구도 속에서 황제에게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생업이 어렵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영향력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절한다고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에도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 그냥 내가 이렇게 고개 한번 숙이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신앙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숭배도 하면서 먹고도 살면서 그러나 신앙인으로 명분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신앙이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음이라는 표현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적인 표현이죠. 네. 어떻게 그러나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성경에서 행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 성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무슨 문제와 결부시킨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하나님과 섞어서 경배하는 것. 이거는 말하자면 혼인이 순결치 않은 거예요. 곧 그것이 성적인 표현으로 행음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영향력 있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 신비주의를 조장하고 초월주의를 조장하고 오늘날에도요. 교회에 보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짓도 안 하는데 주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자칭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뭘 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린 신자들을 그 신앙을 자꾸 흔들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자꾸 그런데 흔들리고 그런 걸로 유혹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면은 결국 답은 하나예요. 말씀의 기초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주관적 현상에 자꾸 흔들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학생들은 성서학당에서 똑똑하게 배워가지고 그런 걸 자꾸 교회 속에서 방지시켜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성경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거 밀기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자꾸 뭐 봤다 그러고 내가 지난번 기도하는 데 보니까 김상훈 학생 얼굴이 아주 안색이 안 좋고 혹시 몸에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병원가 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벌써 저 표정이 안 좋잖아요. 아니요 가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성도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거나 그런데 또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내가 그런데 이 치유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헌금을 두둑히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 은혜들을 돈으로 상거래하는 식의 이런 무당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없어져.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빠졌던 유혹입니다. 유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자들이 주로 그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앙에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예. 자 오늘 한번 정리합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구리 산업이 발달돼 있고 산업도시였어요. 예, 예. 숙련공들이 많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연히 조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상인조합. 그 상인조합은 뭐와 맞물려 있어요? 길드. 황제 숭배와 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공고한 삶이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아야 될 것과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책망받을 건, 칭찬받을 건 뭐였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죠? 네? 사업. 사업. 네, 그 말은 다른 동의어로? 행위.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갈수록 내면의 가치는 풍성하고 기뻐갔던 교회인데 반면에 그 안에 일부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의 부인들이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교회를 초월주의와 신비주의로 몰고 가는 그래서 아주 그 말씀에 벗어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교인들을 행음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엉뚱한 짓들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전체 개요입니다. 이제 혹시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또 질문이 있거나 또 자기가 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두 분만 좀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영화를 찍을 때라든가 한번 드라마를 찍을 때 보면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돼지를 놓고 코에다가 네. 고사를 지내는데 보면은 그냥 그 크리스찬들도 많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걸 많이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문화처럼 예 문화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하는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할 때 보면 아 그런 건 이렇게 절대 이렇게 타협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그냥 하나의 문화적으로 봐라. 너 그건 문화 아닙니다. 예. 그런 하나의 행위 속에. 사실은 문화가 녹아지면서 가치가 녹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문화라는 건 어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들이 축적되고 쌓여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야죠. 모든 이 세상의 경영과 주권은 누구 손에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 예.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폴로에게 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공부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1번 에베소 2번 서머나 3번 버가모 4번 두아디라.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본부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을 사는 사람들, 청실홍실 제공 성서학당 타올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에베소. 네. 네. 에베소. 서머나. 서머나. 버가모. 버가모. 금방 외우죠? 네. 네. 박. 바카스 아니에요. 이 로켓에 13호가 있습니다. 아, 13호. 네. 사랑해. 아폴로. 영향력이 있는 부인. 옳지. 사울 학생이 좋아요. 성서학당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자기 위치에서 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